동화 한국어 버전 마법의 백조. 아주 먼 옛날 어느 먼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세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잭, 레오, 그리고 피터였죠. 그중 맏아들 잭은 제빵사였어요. 그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만들기로 유명하여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빵을 사러 오곤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레오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는 똑똑하고 그의 제자들은 선생님을 아주 좋아했어요. 피터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겐 형들과 같은 특출난 재능이 없었죠. 피터는 착하고 멋진 청년이었지만 종종 형들의 재능을 보고 있을 때면 아주 우울해지곤 했어요. 또한 형들은 항상 못되게 굴었어요. 그들은 동생보다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기에 시도 때도 없이 피터를 놀려대곤 했죠. 형들은 단 한 번도 동생을 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이건 수프잖아. 형이 좋아할 만하게 만들어봤어. 수프? 이렇게 물고 빠진 게 어떻게 수프라는 거야? 그리고 난 이런 거 정말 싫어한다고. 내 불쌍한 빵이 이 짜디짠 양파물에 버려지고 있잖아, 이 녀석아! 당장 저리 치워, 제발 좀! 잭은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제빵사야. 그리고 난 훌륭한 선생님이고 알다시피. 근데 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는 저런 수프 하나조차 제대로 못 끓이잖아. 너 정말 우리 동생 맞는 거냐? 난 간다. 피터, 네가 만든 이 쓰레기들 좀 치워. 뭐라고? 아, 잠깐만. 그럼 이 수프는? 아하, 그 냄비 안에 든 건 너 혼자 다 먹어. 멍청하고 쓸모없는 동생아. 불쌍한 피터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저 앉아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피터는 숲으로 들어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못된 형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형들은 각자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난 정말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는 걸까? 뭘 그렇게 두덜대고 있는 겐가? 이 어리석은 젊은이야. 어디선가 나타난 한 노인은 천천히 피터 곁으로 다가와 힘겹게 옆에 앉았어요. 아이고, 나이도 어린데 뭘 그렇게 툴툴대고 있는 게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을 좀 했어요. 그래, 자네 고민이 별건 아니라면 내 고민이나 좀 들어보게. 나는 불평하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 어떤 건데요? 그 제빵사 잭 말이야. 실력이 정말 형편없더군. 빵이 엄청나게 딱딱하고 냄새가 나더라니까 마치 내 발 냄새를 맡는 줄 알았어. 그 사람 빵일 리가 없어요. 제가 그분이 만든 빵을 먹어봤는데 마치 달콤한 케이크를 먹은 것처럼 맛있던걸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들어보게. 어제 우연히 말을 나눈 선생이 하나 있었지. 나는 그자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엄청 멍청하더군. 그 선생의 제자들이 불쌍하더라니까. 이름이 뭐였더라? 레오였네. 레오요? 이곳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요. 학생들도 그분을 아주 좋아하고요. 뭔가 대단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신기하군. 형제들은 자네 그렇게 대하는데 자네는 그들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쁘게 말하지 않네, 그려? 뭐, 어쨌거나 제 형... 아, 잠깐! 그들이 제 형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바로 그 순간, 툴툴대던 노인은 갑자기 크리스탈과 같은 맑은 목소리를 가진 예쁜 요정으로 변했어요. 누구세요? 저는 착한 마음의 요정이에요. 당신을 여러 번 봐왔는데 당신은 자신을 놀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하더군요. 그럼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피터,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세상은 넓은데 당신은 이곳에서 행복하지 않으니 집 밖으로 나가서 당신을 위한 일을 찾는 게 어때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죠? 뭘 해야 하고요? 그건 제가 알려줄게요.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날 거예요. 그의 곁에는 하얗고 아름다운 백조가 묶여 있을 텐데 당신은 그 백조를 풀어서 데려가야 해요. 여행을 위한 좋은 동반자인가요?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마법이 있답니다. 백조를 보면 누구나 그 부드러운 깃털을 만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만질 때 당신은 백조에 붙잡아 라고 외치면 손이 딱 붙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으면 그들을 다 데리고 궁전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운명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왜 제게 그런 이상한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거죠?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다 끝나면 백조에게 말하세요. 아름다운 백조야 그들을 놓아줘. 그럼 모두가 풀려날 거예요. 그럼 이만 갈게요, 피터. 요정은 들고 있던 요술봉을 흔들더니 하늘 속으로 사라졌어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피터는 우선 밥을 차리기 위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주 이른 아침 피터는 형들이 자는 사이에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왔어요. 떠오르는 해를 보며 피터는 걷고 또 걸었죠. 그렇게 걷다 보니 그는 요정이 말했던 대로 나무 아래서 곤히 자고 있는 한 덩치 큰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묶여있는 백조는 피터가 평생 본 백조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 엄청 깊게 잠들어 있네. 백조는 쉽게 데려갈 수 있겠어. 피터는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그 백조를 데려갔어요. 머지않아 그는 왕국에 도착했어요. 백조를 안고 걸어가는 피터의 주위로는 온갖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계속 걷던 그때 백조를 바라보던 한 남자와 마주쳤어요. 이봐 청년, 그 백조 정말 아름답구나. 쓰다듬어도 뭐도 되니? 아, 그럼요. 물론이죠. 지금 당장 만져보세요. 남자는 기쁜 얼굴로 백조를 만지더니 이내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백조야, 붙잡아! 빨리! 피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는 백조에게 딱 붙어버렸어요.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백조에게서 손을 뗄 수 없었죠. 왜 백조한테 붙어버렸지? 왜 내 손이 떼어지지 않는 거야? 마법에 걸린 건가? 도와줘! 피터는 남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계속 걸어갔어요. 붙잡힌 남자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들 중에는 굴뚝 청소부도 있었어요. 그녀는 백조에게 붙은 남자를 보더니 도와주러 다가왔죠. 도와줘요! 누가 저 좀 풀어주세요! 여기요! 저를 꽉 잡으세요! 제가 당겨볼게요! 이 모습을 본 피터는 곧장 크게 소리쳤어요. 백조야! 붙잡아! 빨리! 그리하여 이번에는 굴뚝 청소부의 손이 남자에게 딱 붙어버렸죠. 이게 뭐예요? 어서 이거 놔요! 당장 이거 놓으라니까요! 아, 그 더러운 손 좀 저리 치워요! 그렇게 그들은 딱 붙은 채로 길거리를 걸어갔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죠. 걸어가는 길엔 외발 자전거를 탄 광대를 마주쳤어요. 옛날 어미꼬리를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코끼리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모습이 똑같네요. 그만 웃고 저희 좀 도와주시죠. 그렇게 광대가 그들에게 손을 뻗자 피터는 또 크게 외쳤어요. 조야, 붙잡아 빨리. 이거 놔주세요. 떨어지겠어요. 제가 잡으려고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날 속였어. 이건 나요, 지금 당장. 안 돼. 사람들은 백조의 꼬리를 물고 늘어선 그들을 보고는 깔깔 웃어댔어요. 그들은 다 함께 궁전으로 향했죠. 이제 궁전에 거의 다 도착했네. 근데 여기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엄청나게 아름다운 마차가 그들 옆을 지나갔어요. 그 안에는 사랑스러운 왕국의 공주님 리아가 타고 있었죠. 그녀는 매우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부터는 미소나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피터가 안고 있는 백조의 솜털 같은 꼬리에 줄지어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서는 웃음을 아주 크게 터뜨렸어요. 이럴 수가. 내가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리아 공주님이 웃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왕은 그녀를 웃게 한 사람들을 불러들였죠. 그리고 왕 역시 그들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죠. 내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웃긴 광경이군. 피터는 이 모든 상황을 꽤 즐겼어요. 그러다 자신 때문에 이 난장판을 겪어 화나고 당황한 사람들을 뒤돌아보니 미안함이 몰려왔죠. 이제 저들을 풀어줘야 할 것 같아. 아름다운 백조야, 저들을 놓아줘. 그러자 갑자기 묶여있던 그들의 손이 마침내 풀어졌어요. 또! 오! 그들은 안도했지만 이미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소리를 지르며 손살같이 궁전문 밖으로 달아났어요. 그래, 당신이 내 딸을 웃게 만든 장본이군요.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라도 딸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더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제가 영광입니다. 위대하신 폐하. 마! 맙소사. 백조가 정말 예뻐요. 마치 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져봐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죠. 그리고 백조를 쓰다듬으며 공주는 갑자기 피터가 굉장히 잘생긴 남자였던 걸 깨닫게 되었죠. 이보게 젊은이, 내 딸을 웃게 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혹시 받고 싶은 것이 있는가? 네, 폐하. 폐의 아름다운 딸인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종소리 같았거든요. 오호, 그래. 나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빠, 저도 이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를 웃게 한 유일한 분이시니까요. 그리하여 다음 날, 리아 공주와 피터는 아주 성대하고 장엄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리아, 당신은 제가 본 여자들 중 가장 아름다워요. 그리고 당신의 미소가 제 세상을 밝게 비쳤죠. 그대 입가에 항상 미소가 가득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사랑해요, 피터. 그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피터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꼭 중요한 사람이 될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기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스스로가 행복한 길이며 자신의 주변 사람들 역시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느꼈답니다.